쥐 500여 마리, 작은 흰 쥐 3천여 마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올 한 해 동안 희생된 동물 수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실험 동물에 대한 위령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지난 16일에 치러졌죠. 이 연말 수없이 이어지는 송년 모임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행사였었는데요. 우리도 올해부터 송년 모임 이렇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저 먹고 마시는 흥겹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내 대신, 나 대신 희생한 사람들, 나를 위해 힘든 일을 한 사람들, 또 내가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자리로 만들면요.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상처가 많았듯이 내가 꽂은 비수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서울 종로구 명륜일가의 조은재 씨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 중에서 최송, 최내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중간에 바비 맥퍼린의 음성도 귀에 담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주위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요. 내가 가슴에 빗으로 꽂은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거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투고 화해하지 못한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약간의 미묘한 감정 싸움이 있었던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점심을 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좀 마음 편하게 조금 더 희망차게 새해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지재진 씨의 신청곡으로 힘차게 다음 곡 띄워드릴까요? 동국대 사회학과 3학년 동기들과 예비역 형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신청곡 서울 성동구 자양이동의 김성택 씨와도 함께 듣겠습니다. 저수지의 기회 중에서 Stillers Weedy 부릅니다.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이 영화 사운드트랙이 담긴 음반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그분께 꼭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달라고 하신 광주의 김재국 씨, 또 부산의 김준수 씨 겨울바다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대전의 류보은 씨는 피륜이, 미령이, 은숙이, 주영이, 윤정이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규담 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하이틀의 이의석 씨도 잘 들으셨습니까? 시네마 천국 중에서 나타를 위한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서울의 홍희승 씨, 이현자 씨, 차희연 씨, 김영배 씨, 김보영 씨, 이미애 씨, 정은진 씨, 이재은 씨, 또 경기도 광명시에서 장민경 씨가 다 함께 물어오신 겁니다. 유혹의 선과 삼총사에 나왔던 키퍼 서덜랜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이런 질문인데요. 아마 오늘이 그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신 것 같아요. 키퍼 서덜랜드는 1966년 바로 12월 18일에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라기는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그 아버지인 도널드 서덜랜드가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요. 그 어머니인 셜리 더글라스도 배우고요. 키퍼 서덜랜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연극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베이보이라는 캐나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로 캐나다의 아카데미 같은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에 헐리우드로 건너와서 At Close Range, 또 Stand By Me 같은 영화에서 조연급으로 출연했죠. 그러다가 1986년 The Lost Boys 덕분에 키퍼 서덜랜드는 널리 알려지게 됐죠. 여기서 그는 흡혈귀 집단의 그 두목급 드라큘라로 나왔었습니다. 그 뒤에 영화 1969년 영건스, 또 유혹의 선, 영건스2 이런 영화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듯 했었는데요. 줄리아 로버츠와 약혼, 뭐 파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잠시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는 조연으로 다시 재기해서 A Few Good Men, 또 Twin Peaks, Fire Walk With Me, 그리고 삼총사 이런 영화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키퍼 서덜랜드가 그 평범한 좀 착실한 젊은이로 나와서 시대를 몸으로 느끼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영화가 있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또 위너나 라이더와 함께 공연한 1969년 이 영화 중에서 좀비스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Time of the Season. It's the time of the season when love runs high. In this time, give it to me easy and let me try with pleasured hands to take you in the sun to promised lands to show you everyone. What's your name? Who's your daddy? Who's your daddy? Here is. Is he rich like me? Has he taken? Has he taken any time? Any time to show? To show you what you need to live. Tell it to me slowly. Tell you why. I really want to know. It's the time of the season for love. 대구 달서구 송현일동의 김숙희 씨,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이해옥 씨, 그리고 충남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의 노명주 씨, 대전의 박희열 씨 어떠셨습니까? Time of the Season, 존비스의 노래였는데요. 이 음악은 1969년 이 키퍼 서덜란드가 주연한 영화에서 마치 주제곡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기적, Awakening에서도 인상 깊게 쓰였었죠.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이번에는 전북 군산에서 문일곤 씨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까요? 신디 크로포드가 스크린에 데뷔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어떤 영화입니까? 자, 신디 크로포드 슈퍼모델이죠. 그 남편 리차드 기어와는 결혼 생활이 이것저것 참 화제거리인데 최근에 드디어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곧 이혼할 것이라는 발표까지 됐는데요. 그녀의 스크린 데뷔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 신디 크로포드는 여러 번 영화에 출연할 뻔했었어요. 영화 싱글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디오 출시 제목은 클럽 싱글스라고 나왔던가요? 그리고 또 플린스톤스, 고인돌 가족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됐죠. 그녀가 이번에 데뷔하게 될 영화는 페어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역시 무산될 뻔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실베스터 스텔론이었는데요. 실베스터 스텔론의 영화 출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화사가 남자 주인공을 윌리엄 볼드윈으로 밀어붙였고 그 덕분에 신디 크로포드의 영화 데뷔가 기어이 실현되게 된 거죠. 이 페어 게임에서 그녀는 변호사로 또 윌리엄 볼드윈은 형사로 나오는데요. 마이애미를 무대로 벌어지는 액션물이라고 합니다. 내년 여름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네요. 글쎄요, 이 모델, TV 사회자에 이어서 신디 크로포드가 영화까지 정복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녀가 영화에 출연할 뻔했던 영화, 싱글스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미 핸드릭스의 음악이 삽입되어 있죠. May This Be Love. 아마 사랑일까? 띄워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영화, 최신 영화를, 해외 영화를 가장 먼저 보는 분 모시겠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모시는 것 같은데요. 스튜어디스 강수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자, 이번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무려 10박 11일의 일정으로요. 네. 네. 그 브라질 상파울루를 다녀왔습니다. 아, 브라질 다녀오셨어요? 네. 거기 날씨는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기후도 반대죠. 그래서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워져요? 예, 한 34도 정도요. 예. 그래서 저도 날씨를 확실하게 몰라서 예. 긴팔 티 정도를 준비하고 그 반바지도 준비했었는데 긴팔 티가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예.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는요. 네. 날씨랑도 참 관계가 있어요. 우리 뭐 여름 되면 뭐 공포 영화 많이 하고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거기서 브라질에서 보는 영화도 지금 우리와는 좀 반대일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영화 포스터가 그 예. 길거리에 눈에 군데군데 띄었는데 그 여름이라도 크리스마스는 있잖아요. 그래서 추리도 있었고 34번가의 기적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아. 영화가 또 개봉되고 있었습니다. 아, 비록 여름이긴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쪽에 영화값을 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한 6,000원 정도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 달러로 한 7.8불 정도 되니까 좀 비싼 편이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비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쌀 거라고 생각한 것에 의외로 물가가 좀 비쌌던 것 같고 예. 좀 상파울루 거기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 같은데 낮에는 거의 여자들이 그 잘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낮에 안 가요? 그럼 밤에 가나요? 아니요. 밤에는 12시부터는 예. 그 나름대로의 그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밤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대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저녁 때는 남자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많이 가지만 낮에 같은 데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리고 좀 우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출입을 많이 삼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브라질 극장가 풍경은 또 어때요? 거기도 뭐 안표장사 있고 뭐 팝콘 먹고 그런 거 똑같나요? 네, 뭐 그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추세가 많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본 마인드라 그럴까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맞게 어느 극장이나 비슷한 풍경이 많았던 네.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본 영화는 그 The River Wild라는 영화입니다. 그 메릴 스트립이 지원한 영화죠? 네네. 우리나라에도 2월쯤에는 개봉한다고 하던데. 글쎄요. 저희 나라도 굉장히 영화가 빠르기 때문에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빨리 개봉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또 서울신문을 틈틈이 많이 봤어요. 네. 혹시 제가 나가 있는 동안 개봉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게 돼서 네. 기쁩니다. 자, 이 영화는요.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입니다. 메릴 스트립 하면은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나 소피의 선택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영화 배우지요. 그래서 이 영화 줄거리를 좀 보면은 그 아마 그 포스터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급류에서 네. 노를 젓는 그 메릴 스트립의 강한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 영화 전체가 그 급류와 그런 어떤 시원한 장면들이 거의 압도적인 영화입니다. 업무에 매달려 가정에 소홀한 남편으로 결혼과 가정의 위기에 봉착한 게일 하트만, 그 메릴 스트립은 오랜만에 보트를 이용한 가족여행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져보려고 합니다. 출발에서부터 그 비협조적인 남편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만요. 그 두 아이들과 먼저 일단 여행을 떠나서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죠. 뒤늦게 도착한 남편과 게일 그리고 아들 셋이 그 보트를 타게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강에서의 보트 타기를 즐겼던 게일의 노적기가 아주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그들의 여행에 다가온 낯선 이방인 요트 선생 와트와 친구가 유난히 게일에게 관심이 크고 이에 남편은 질투심을 또 느끼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 두 낯선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여행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영화는 그 절정으로 달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것을 눈치챈 그 와트에게 발각돼서 가족은 위험에 처하고 그 말고요. 지나친 게일에 대한 관심의 이유는 그녀의 능숙한 보트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험한 강을 피해 도망가려 했었던 것이죠. 일종의 범죄자들이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와트가 겨눈 총 앞에서 인질이 돼서 노를 젓는 게일, 그런 그들 앞에 닥친 폭포를 연상케 하는 무서운 급류가 차라리 행운이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를 위험에 와트 일행은 게일의 솜씨에만 의존하기 이르고 마침내 사태를 역전시킨 게일의 재치는 참으로 통쾌하죠. 역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캐년의 실감나는 계곡의 급류와 네. 또 섬찟하리만큼 급살스러운 그 소용돌이가 거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메릴 스트립이 직접 노를 지었답니까? 영화에서? 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예. 그 영화에서 아마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한 것처럼 너무나 잘했어요. 능수능란하게요. 예. 연기는 어땠어요? 메릴 스트립? 글쎄요. 그 영화 자체가 좀 액션물이기 때문에 네. 좀 활달한 면도 있었고요. 어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 하면 또 액션이라고 그 예. 앞에 예. 그런 그 말이 붙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너무나 좀 뭐랄까 지적이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어머니 네. 또 가족을 구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력이 있는 그런 강한 여성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짜릿한 충격이요. 겨울이란 계절과 맞지 않을 듯 싶지만 그 추운 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온치와도 비교가 됐고요. 네. 이 영화의 인상 깊은 장면은 자연의 거대함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 네.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릴 스트랩의 여자의 몸이라 하기엔 너무나 탄탄한 근육의 건강미가 한층 진가를 더합니다. 또 그 어려운 장면에서 보이는 그녀의 그 실제 노젓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감동적인 거였어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역시 노련미가 넘치는 그런 배우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영화 속에 뭐 음악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신 The Water is Wild라는 노래가 예. 영화 예. 중간중간에 잔잔하게 깔리는데요. 여기서 카우보이 정키스 그룹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네. The water is wild, I cannot cross over, neither ever wings to fly.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서울도봉구 미아구동의 윤승환 씨, 성북구 도남일동의 박정훈 학생 어떠셨어요? 그 요람을 흔드는 소원을 감독한 커티스 헨슨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죠. A River Wild 중에서 Water is Wide. 우리 칼라버노프의 음성으로 귀익인데 클럽 그 카우보이 정키스가 부른 이 노래도 굉장히 분위기가 새롭네요. 자, 오늘 리버 와일드 스튜어디스 강수빈 씨가 좋은 말씀에 재밌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송파구 가락이동의 원상균 씨, 원상균 학생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사진부 후배 상우, 현우, 영배, 선정희, 윤경희, 지선희, 기윤이와 함께 그 신청곡 함께 들으시지요. 아랑드롱이 주연한 영화죠. 댄싱 머신 중에서 다프네 띄워드립니다. 연주가 참 좋죠. 아랑드롱 주연의 댄싱 머신 중에서 다프네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신 소식 알려드릴게요. 헐리우드의 최신 소식들. 조디 포스터의 신작 넬이 미국에서 이제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봉 전부터 이미 아카데미 수상이 거론될 만큼 그 조디 포스터의 연기가 아주 압권이라고 하네요. 제목 넬, 이것은 주인공 야생소녀의 이름이죠. 특히 이번 작품은 조디 포스터가 창립한 영화사 The Egg Pictures의 창립 작품이기도 한데요. 감독은 정글 속의 고릴라를 연출했던 그 영국 감독 마이클 앱티드입니다. 이 정글 속의 고릴라는 아프리카에서 고릴라를 연구하는 한 여성 과학자에 관한 영화였죠. 시건 유에퍼가 그 역을 맡았었는데요. 조디 포스터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마이클 앱티드를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소녀 넬을 연구하는 박사들 역에는 쉰들러스 리스트의 리암 니슨, 또 그의 실제 부인인 나타샤 리차드슨입니다. 근데 이 야생인간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요, 그 대개 야생인간이 문명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하지만 영화 넬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인들이 야생소녀 넬을 만나서 점차 그녀의 방식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특히 조디 포스터는 옷을 입지 않는 야생소녀 역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전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그녀가 그 전라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긴 하지만 예전의 그 누드신들은 사실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친언니인 코니 포스터가 바디 더블, 그러니까 대역을 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자, 영화 넬로 다시 화제를 몰고 오는 조디 포스터. 그녀가 과연 세 번째로 오스카를 손에 쥐게 될지 기대되네요. 조디 포스터가 첫 번째로 감독한 작품 있죠? 리틀맨 테이트, 천재 소년 테이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리틀맨 스윙. 리틀맨 테이트 중에서 신나는 스윙곡 리틀맨 스윙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조디 포스터와 함께 1995년도 아카데미에서 가장 유력한 여배우 후보 바로 시그니 웨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글 속의 고릴라로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지만 사실 그녀는 수상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신작 Death and the Maiden, 그러니까 죽음과 처녀인데요. 원래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에서 아주 히트친 연극이었죠. 연극에서는 글렌 클로즈가 주연해서 그야말로 관객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Death and the Maiden은 한마디로 공포 스릴러인데요. 이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들은 대개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죠. 주인공이 무엇인가 휘말리거나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쳐가거나 한바탕 악몽 같은 시련을 겪게 된다. 대략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Death and the Maiden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시고니 위버는 15년 전 처녀 시절에 유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고문과 폭행을 아주 심하게 당하는데요. 15년이 지난 후에 그 유괴범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무시무시한 복수가 시작되고 그 유괴범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팬들 상당히 기대되실 것 같네요. 서울 노원구 중계분동에서 그 해골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신 허대영 씨도 이런 영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악 띄워드릴게요. 시그니 웨브가 주연한 코미디물이죠. 데이브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인천 북구 청천동의 손지선 씨, 선생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광주 서구 봉선동의 조하희 씨, 부산 사하구 신평일동의 박미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데이브의 메인 타이틀이었어요. 자, 오늘 영화음악 CD는요, 인천 북구 효성 1동의 박탐이 양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의 유인경 씨의 신청곡으로 골랐습니다. 지금 용평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자, 영화 Yesterday 중에서 뉴턴 패밀리가 부르는 노래 Smile Again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편한 밤 되세요. Images go through my mind of living, wondering when we were young, what love would bring. Cold and snowy days, tender first embrace, we had everything, all that life could mean. Beating like a precious jewel, you couldn't see that I need it all for you. Thank you.